We got different stars and stories. We got different nights and mornings. Our scenarios ain't just boring. 나는 이 영화를 너무 재밌어. 매일매일 잘 찍고 싶어. 난 날 쓰다듬어 주고 싶어. 날 쓰다듬어 주고 싶어. 근데 말이야 가끔 나는 내가 너무너무 미워. 사실 꽤나 자주 나는 내가 너무 미워. 내가 너무 미울 때는 독서에 와. 그냥 서있어 익숙한 어둠과 웃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웃게 하는데 스며시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는 fair. 괜찮아 다 둘 셋이니까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 세상은 절망의 또 다른 이름. 나의 키는 지구의 또 다른 지름.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자 싫음. 매일 반복되나 향한 좋고 싫음. 저기 한 땅을 보는 친구야. 우리 어깨에서 스친 년 인연이 갈까. 아니 우리 전생에 스쳤을지 몰라. 어쩜 수없이 부딪혔을지도 몰라.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네. 다들 자기가 있을 곳을 아는데 나만 하리덕지 꺼내. 그래도 여기 섞여있는 게 더 편해. 밤에 삼킨 속성은 나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꺼내. 나는 자유롭고 싶다. 자유에게서 자유롭고 싶다. 지금은 행복한데 불행하니까 나는 나를 보내 독서면서 yeah.